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당신의 이야기가 대본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네, 반갑습니다. 공부해요. 꽂혀 주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오, 야, 2층에도, 네. 2층에는 뭐, 손 흔들지 마세요. 네, 그 뭐, 전부 노래자랑도 아니고. 창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제 얼굴이. 네, 그래서 거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재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약속들이 없으셨나봐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아, 여기 약속을 잡은 거라고. 그걸 뭘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얘기하세요? 알았어요. 아마 밖에서 노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재밌게 놀 거예요. 훌륭한 약속 잡으셨습니다. 네. 제일 멀리서 오신 분. 해남! 땅끝 마을에서? 어, 그래요? 그보다 더 멀다. 강원도 동해. 해남이 더 멀죠? 그래서. 너무 자신있게 강원도 동해!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어떤 행사할 때, 땅끝 마을 뭐, 강원도 동해 뭐, 그랬는데, 어떤 분이 저 뒤에서 조용히, 히어. 그래서. 해남 땅끝 마을 이상 없습니까? 거제도에서 오셨어요? 여기까지? 해남이 더 멀긴 한데, 오, 거제도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버스 타고 몇 시간 걸렸습니까? 4시간 반. 4시간 반. 그, 거제도 혼자 올라오신 거예요? 네. 아이고, 이 뭔데를. 제동 오빠 보려고. 이렇게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는 아직까지 결혼을 뭐 제가 안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 꼭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결혼하고 안 하는 거에 진짜로 관심이 있어요? 개인의 선택이니까. 할 때 되면 하는 거고. 그죠? 그렇죠. 저랑 할 거 아니면 상관없죠. 그럼요. 정말로 좋은 명쾌한 답을 내려주신 나랑 할 거 아니면 그죠? 그러니까 저랑 할 생각이 없으신 거잖아요. 저랑 하실 생각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 아니 왜 이렇게 아니 그럼 왜 오신 거예요 여기를? 아 여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알았어요. 아 이거 참 네. 선물 같은 것도 뭐 하나 드리고 시작하면 좋으니까 어떤 분들에게 오늘 선물을 한번 드리고 시작해볼까요? 나는 이렇게 사람들 모인 데서 단 한 번도 선물 같은 거에 당첨되거나 이랬던 적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난 정말 사는데 지지리도 복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 번도 당첨된 적 없다. 복권이고 뭐고 할 때는 이거. 네. 손 내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균적인 사람들인가요? 자, 나는 어디서 맨날 복권도 맨날 사기만 하면 당첨되고 나는 정말 인생의 운이 너무 좋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 두 명. 좀 더 우아하죠? 보세요. 저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뭐에 그렇게 당첨되셨습니까, 맨날? 응모권을 넣으면 냉장고, 뭐 세탁기, 뭐 볼링을 치러 가는데 또 그날따라 이벤트가 있어서 볼링공에 당첨이 되고. 아, 그랬어요? 네. 지금 무슨 일 하세요? 네. 그 정도면 일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 어디 아무데나 놀러 다니시지. 뭐하러 일을 하세요? 아, 네.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실례지만? 아, 지금은 허니문 전문 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셨고? 네. 실례지만? 네. 아, 그래요? 네. 결혼 어떻습니까? 하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글쎄요. 뭐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해도 네.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볼 때 웬만하면 봉사 활동을 하러 빨리 가지는 말자. 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봉사 활동을 하러 빨리 가지 말자. 지금 봉사 활동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지금 이제 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뭐만 하면 당첨되신다면서요? 네. 어떻습니까? 남편 당첨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참 어디 함정에 빠지신 것 같습니까? 일단 계속 쫓아다녀서 한번 만나줘볼까 이랬는데 맨날 추리닝 입고 다니더라고요. 저 그런 사람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 그러대요. 얼굴 보고 하는 거 아니라고. 어머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예. 사람 얼굴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얼굴은 밖에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네, 예, 그 살아보니까 진국이더라고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살아보면 진국이죠. 예. 그래서 제가 오히려 봉사활동 시키고 있습니다. 아, 봉사활동 시키고 네,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운이 정말 좋다 이 말이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운을 한번 실험해봅시다. 아, 원래 예정이 없었습니다만은. 자, 다 같이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거나 비기시는 분은 계속 손을 들고 계시고 지시는 분은 손을 내리세요. 자, 준비!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네.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이보세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힘이 가까이면. 자, 준비! 가위바위보! 네, 주먹 내리시고 가위바위보! 가위 내리시고 가위바위보! 보자기 내리시고 가위바위보! 주먹 내리시고 가위바위보! 보자기 내리시고 가위바위보! 가위 내리시고 저분 아직 살아남았다. 저분 아직 살아남았다. 오, 야. 자, 좋아요. 자, 제자리에서 일어섯. 지금까지 남으신 분, 제자리에서 일어섯. 네, 일어서세요. 자, 준비.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손 드세요. 자, 손 드시고. 자, 준비.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으시는 분이 미혼이실 경우. 앉지 마세요. 앉지 마세요. 앉지 마세요. 그거 왜 갑자기 앉으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미혼이실 경우 소개팅을 시켜드린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나하고 결혼하자 그런 줄 알고 앉으시려고. 자, 자, 준비! 가위바위보! 주먹 앉으세요. 자, 가위바위보! 어이, 뭔가 있는데? 자, 준비! 가위바위보! 탈락이에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저분 탈락하시는데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자, 자, 자, 준비! 두 분 가위바위보 하세요. 준비! 자, 가위바위보! 네, 내리세요. 네. 자, 지금 몇 분 계셨죠? 600대 1입니까? 자격증 선물로 드릴게요. 가위바위보 2급 자격증. 톡투에서 드리는 2급 자격증 선물로 드릴 테니까.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가위바위보만 해도 즐겁잖아요. 요런 것만 해도 즐겁다. 한번 적어보세요. 요런 것만 해도 즐겁다. 이때 제일 좋더라, 난. 이때 너무 좋더라. 써보세요. 아,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다 잘 때. 자,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맛있는 거 먹을 때. 아, 벽화 봉사활동. 가만히 누워있을 때. 가슴에 와닿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을 때. 아, 그때 즐겁죠. 한밤중 늦게 집에 갔는데 주차 공간이 있을 때. 지금 제동시 볼 때. 참 좋은 답입니다. 이런 거 정말 좋은 답이잖아요. 앞에 그러나 이런 거 보세요. 비스트 콘서트 볼 때. 이 진짜 나쁜 종류의 답입니다. 비스트 왜 좋습니까? 노래를 좋아해요. 비스트 노래. 하나, 둘, 셋, 넷. 비가 오는 날에 나를 찾아와. 죄송하지만 비스트 혹시 아이돌 그룹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이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으면 비가 오는 날에 이런 노래가. 비스트 오빠들한테 한 말씀 하세요. 네? 오빠가 아니라고요? 뭐 동생들한테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아, 비스트 사랑합니다. 7개월 아들과 산책할 때 그때는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어렵게 이제 아기를 낳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100일 전까지는 2시간만 한 번씩 깨니까는 다들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도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얘가 커가지고 눈을 마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엄마도 빨리 커서 애가 눈을 마주쳤으면 그랬는데 지금 42살이 됐는데 아직도 눈을 못 마주치고 있는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눈도 마주치고 잘 웃고 진짜 2.6으로 나왔거든요. 지금은 10kg가 넘어요. 7개월인데 건강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지금은 애기 이름 뭐예요? 김도준입니다. 도준이? 도준이한테 엄마의 마음을 한번 쫙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기 보시고 도준아 건강하게 그래도 작게 태어났지만 건강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엄마는 네가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으면서 사랑을 줄 수 있고 또 사랑받는 그렇게 착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 엄마도 그렇게 자랄 수 있게 많이 노력할게. 사랑해 도준아. 네. 아이고 왜 이렇게 우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좋아서 그러시죠. 지금 도준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남편이 보고 있어요. 원래 같이 오려고 그랬는데 여기 15세 미만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남편이 보고 저는 이제 동생이랑 직장 동생이랑 같이 온 거예요. 직장 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잘 하셨어요. 저한테는 좋은 선택이에요. 아, 그래요. 남편한테는 한마디 하세요. 아... 눈물이 쏙 들어가셨네요. 네, 매일 아침 내가 뭐죠 이게? 내가 내리는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커피향을 맡을 때 행복이 별거 없어. 소소한 행복. 내가 만든 커피가 제일 맛나다. 머릿속에 요즘 복잡하시죠? 뭔가 복잡하신데 보니까. 네네. 왜요? 네? 네? 바리스타라서. 바리스타예요? 네. 얼굴 왜 이렇게 가리세요? 네? 너무 예뻐서. 아, 너무 예뻐서. 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궁금하잖아요. 근데 방송 내내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건데. 괜찮아요. 아, 계속 이렇게 계실 거예요? 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이거 내리는 것만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냥 지금 내리시는 게 나을 건데. 알았어요. 이따 그럼 편하게 계세요. 어, 알겠습니다. 또 뭐, 아, 난 이럴 때 제일 행복하다. 꼭 이런 걸 사람들하고 알려주고 싶다. 뭐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아, 지금 책을 진짜 팬이거든요. 그래서 사인 받으려고 책 갖고 왔어요. 아, 다 읽으셨어요, 이거를? 아이고, 나도 다 못 읽어봤는데. 두 번째 책, 김재동이가 만나러 간다. 그건 못 읽었어요. 아, 두 번째 책은? 어머니, 그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예요. 네, 두 번째 책 읽으신 거예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쳐서 나누죠. 네? 그냥 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계시지. 알았어요. 그러면 다시 합시다. 네. 다시 하면 되잖아요. 네. 두 번째 책은 못 읽으셨어요?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 제 첫 번째 책은 인쇄 전체가 기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두 번째 책이 팔리는 것은 제 결혼 자금으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책을 사실 분들은 두 번째 책을 사시기 바랍니다. 웃자고 하는 농담 아닙니다. 그 과수원에서 일할 때 즐거워요. 과수원에서 일합니까? 예. 아, 사과. 사과 착황 어떻습니까,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디에요? 어디서? 경북 문경이에요. 아, 문경. 경북 쪽은 원래 일교차 크고 이래서 포도, 사과 이런 게 잘 되는데. 근데 제가 농사를 잘 못 지어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 아,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농고, 농대 졸업하고 이제 제가. 농고, 농대에서 뭐 했는데요? 농사를 못 지어요. 아니, 농고, 농대에서 농사 짓는 거 배워놓고.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아, 그래요? 그 어떠세요? 책에서 농사 짓는 거랑 실제로 농사 지어보니까. 천지 차이에요. 기후 변화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태풍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요즘에 또 일하실 분이 없거든요. 농촌에. 그래도 오늘도 원래 사람들 쓰는데, 엄마랑 아빠한테 욕먹고 지냈어요. 어머니한테 아빠한테 욕먹고. 사람들 지금 제일 바쁜 차리거든요, 지금 솔직히. 아, 그래요? 그래도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점. 저도 솔직히 좀 도시 나가서 생활을 하고 싶긴 하거든요. 네. 조금 놀고 싶기도 하고 지금. 그쵸? 이 나이에. 네. 근데 또 사과 달려있는 거 보면 막 사이키처럼 돌아갔으면 좋겠고 막 그래서. 미안합니다. 내 생각이 자꾸 개입이 되네. 네. 짓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이제 파는 것도 문제니까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뭐 택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제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홍보를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홍보를 좀 하고 있어요? 오늘도 좀 홍보를 좀 하려고. 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자, 어때요? 남자친구 농사 짓는데. 네 남자친구 뭐예요? 그런데 농사지요. 그러면 벌써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그 장난삼아라도 에이 야 장난치지 말고 뭐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죠? 주변에서 아 그래 이러는데 저는 같이 학교도 다녔거든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도 농사 짓고 계시고 해서 네. 그냥 자랑스럽고 또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근데 요새는 너무 먹을 걸로 장난치는 사람도 많고요. 또 너무 농사 짓는 사람을 이렇게 대우해주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인식 차이도 문제인 것 같고요. 그냥 농업이 있어야 솔직히 나라가 사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네. 오, 네. 맞아요. 맞아요. 오,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꿈에 나 나중에 농사 지을래 농부 이런 게 초등학생들 꿈에 탁 적혀 있을 때 오야 멋있다 이렇게 돼야 사실은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 얘기한 주제하고는 다 다르겠지만 결혼입니다. 장악할 수 있을까 올해도 가는데 장악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저 혼자 먹고 살 능력 되면 혼자 살아도 충분히 아니 혼자 사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해요. 3년 됐어요 없는 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걱정이 돼요.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제가 취업을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똑똑해서. 근데 이제 저희 과가 이러다 보니까 취업도 잘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원래 결혼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좀 관심이 생겨요. 결혼은 해야죠. 결혼은 해야죠. 어떻게 평생 혼자 살까요? 결혼은 해야죠. 얘기를 하거든요. 전 결혼 안 할 거라고. 그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결혼을 좀 빨리 하고 싶은데 전세값도 너무 비싸고 또 여자가 전문직이 아닌 이상 또 육아 같은 것도 힘들고. 제가 결혼한 지가 한 15년 됐는데요. 앞으로 제 남편과 한 50년을 살아가야 돼요. 예. 근데 그러면 한 65년을 같이 사는 건데요. 남편 아니라 어느 누구랑도 65년을 같이 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이제 사랑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많이? 문제가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얘네 편지를 딱 한 통 받아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귀고 나서 지금까지. 시집갈 수 있을까? 시집갈 수 있을까? 자, 오늘 결혼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주실 패널 분들,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조라고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분위기 어떠세요? 2층까지 오늘 꽉 차셨어요? 네. 오늘 굉장히 많이 와주셨네요. 2층에도 많이 오시고 반갑습니다. 휘파람 부신 분 누구세요? 휘파람 부신 분 누구세요? 누구랑 왔어요? 집사람하고 오셨대요. 자, 집사람 일어서세요. 어디 계세요? 집사람 일어서세요. 자, 휘파람 보세요. 집사람한테 휘파람 보세요. 빨리 집사람한테 여덟시한테 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온 마음과 열정을 담아서 준비, 시작! 그, 삑사리가 났잖아요! 아까 여덟시 할 때 되게 명쾌했는데, 집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휘파람을 제대로 보시라고요. 자, 준비, 시작! 아, 네. 그럼 휘파람보다 입술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뽀뽀 한번 하시는 걸로 오늘 마무리합시다. 볼에 말고 입술에 하셔야죠. 입술에 하셔야죠, 입술에. 아, 그거는 입술에 하는 거는 두 사람만을 위한 거니까 두 사람만 있을 때 하겠다. 알겠습니다. 휘파람은 요조씨만을 위한 거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에게 대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캐고 있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송교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캔다는 일이 사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좀 넘게 했는데 네.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언제 마시는지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게 예제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9시에 한 번, 1시에 한 번, 그 다음에 오후 4시쯤 한 번 마셔요. 그 세 개의 커피가 다 다른 맥락 속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침 9시에 커피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자기 몸을 좀 깨우는 거거든요. 재밌는 게 산업혁명 때 공장의 고용주가 노동자한테 커피를 제공했어요, 공짜로. 이유는 깨어있으라고요. 아침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커피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14시간씩 매일 일을 했기 때문에 각성해 있지 않으면 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물자가 귀하다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커피는 공짜로 제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도 커피는 다 공짜로 주시죠. 재밌는 건 여러분은 그거를 복지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커피는 이제 오후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마시는데요. 네. 이건 어떤 거냐면, 아, 내가 아직도 훌륭한 곳에서 누락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반증 같은 거예요. 그 커피를 들고 있을 때 잘 보시면 브랜드가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의 커피를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지 않고요. 회사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다닙니다. 이유도 없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아직은 안 잘렸구나, 라는 것을 위안을 얻고, 밖에다 보여주는 제사의식 같은 그런 거죠. 아, 그래서 일부러 그 커피 잔 같은 데 이렇게 덮어 씌우는데, 그 뜨거우라고 잡는 거기에는 로고가 되게 크게, 그 상표가 되게 크게 그려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커피는 오후 서너 시쯤에 일어나는데요. 왜 웃는지 본인만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대화가 가끔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시쯤에 커피는 주로 회사 근처 뒤에 있는 후미진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예요. 근데 거기는 그 동네 사람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상한 후미진인데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상사 험담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고요. 그 다음에 부장님만 가시면 이렇게 다 흩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는 이제 은폐, 은폐가 가능한 곳이 중요하기 때문에 으슥한 곳에 카페를 더 선호하죠. 그래서 오전에는 각성의 커피고요. 1시에는 일종의 위안의 커피고 오후 4시에는 해우소의 커피라고 의미가 달라집니다. 해우소의 커피. 제가 그래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하여튼 깜빡 잊어버렸어요. 요즘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커피가 맛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커피가 15세기에 아랍에서 출발해서 17세기 들어오면 유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때 유럽으로 들어올 때 전부 다 맥주의 대체제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커피를 마신다는 거는 내가 더 이상 술에 취해 있지 않은 대단히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세기에 커피라는 것은 바로 부르주아의 음료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에서는 아까 3, 4시에 뒷담화를 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가장 죄송한데, 대표적인... 네. 뒷담화까지는 괜찮은데 깐다 이런 표현은 네. 깐다까지는 네. 뒷담화를 네 간다 뭐 이러죠. 뒷담화를 이렇게 가는 정도.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커피하우스라고 그러는데 영국의 제일 유명한 커피하우스가 로이드 커피하우스였어요. 근데 우리 로이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험사죠. 재보험사, 영국 금융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부르주아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걔네들이 타블로이드판으로 만들어서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커피하우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부르주아의 교양소이고 나는 이성적인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커피를 안 마신다라는 것은 난 이성적이지 않고 여전히 술에 취해 있는 이런 중세 미봉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이런 반증으로도 읽힐 수 있다는 거죠. 결혼에 대한 주제로 사실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커피로 갔어요.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결혼에 대해서 무슨 우리가 그 빅데이터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짧게 몇 장 본 게 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네. 6년치 데이터를 봤는데요. 결혼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무겁고도 가볍고도 흥미롭고도 불안하고도 다 섞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세 가지 정도의 분류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결혼 자체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두 번째로는 결혼의 과정을 정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행사 하나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투영되는 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혼 이후의 삶이 보이죠. 동화에서 해피리 에버 애프터라고 뭐 잘 먹고 잘 살았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젊은 분들이 이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좀 보입니다. 뭐 왕자가 남편이 됐을 때는 어떻게 변한다거나 그런 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화의 마지막 장 그 다음을 보게 된 거죠. 이게 되게 유명한 짤이죠. 여봉 나 얼마나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 사랑하냐고 안 물어봤잖아. 어? 나 사랑해? 아니 야이 야. 아. 통신사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제 리서치 같이 하느라고 사람들 사이에 통화 내역 같은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네. 근데 그 네. 데이터가 너무 무서웠던 게 부부 간에는 하루에 한 번 1분 이내에 통화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크릿 러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은밀한 사이에는 빈번하게 오랫동안 하는 걸 보고 알 수 있다라고 했던 웃지 못할 게 있었습니다. 그 되게 슬픈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제 찬스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 부부는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 얘기할, 우리 부부는 그렇지 않다. 네.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네. 다음 분 혹시 없습니까? 지금 똑바른 비교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우리 부부는 그렇지 않다. 네. 아직까지는 자주 연락하고요. 네. 아직까지는 맛있는 걸 많이 사주고. 남편분은 어떠십니까? 예,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좋고요. 연락 자주 하는 회사에서 있을 때 말고는 괜찮습니다. 네? 바쁠 때 말고는 뭐 연락 자주 하는 거는 좋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쭉 한번 살짝 들어보니까 바쁠 때 연락 올 때는 조금 힘들다. 일단 뭐 좀 정신이 없으니까 회사에서는. 그럴 땐 좀 짜증 내시게 되죠? 되나요? 아니요, 최대한 짜증을 안 내려고 하죠. 그럴 때는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이런 두 분도 계시고, 그 아까 사연 받을 때 제가 잠깐 보니까 이 얘기하고 연결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이 인간이 내 편 진짜 안 들어줘요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좀 일러 바쳐야 되겠다 하시는 분? 아, 저기. 아까 저분 얘기들은 지금 신혼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살다가 1년, 2년 지나면 조금씩 바뀝니다. 지금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잘못했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내가 늘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일 참고로 22년 됐습니다. 그럼 신혼 때는 안 그러셨습니까? 신혼 때는 서로가 그때는 뭘 모르죠. 그냥 좋아서 결혼했으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죠.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네. 아이고 화상아 이런 소리가 나오고 이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불행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죠. 예, 저희 누구도 불행하다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어떻습니까? 몇 년 차쯤에 그런 증상이 두 부부에게 나타나시던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화상아 이게 10년 좀 넘으니까 이제 조금씩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그러지 마라 그러 쓰겠니?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전라도에서 오셨군요? 오치게 하셨어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표준어만 지금 쓴다고 하는데 그래도 결혼하니까 좋은 점이 있으시긴 하죠?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예,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항상 곁에 있는 게 좋죠. 곁에 있는 게. 왜냐면요, 저기, 우리 집사람이 주말이면 자주 나가요. 자주 나가는데, 저 혼자 집에서 라면 삶아 먹고, 또 저기, 며칠 전에 두릅다운 게 있었어요, 두릅. 예, 두릅, 네. 저 혼자 쪼글뚜리 앉아가지고 신문 한 장 딱 펴놓고 야 얘는 도대체 나이 먹으니까 왜 집을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응?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 그렇다면은 토요일만은 같이 가자. 일요일은 이제 뭐 혼자 뭐 또 대외적으로 또 활동이 많으니까 토요일만 같이 가자. 그래서 오늘 또 날 잡아가지고 꼬셔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은. 얘 뭐? 자,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내를 위하는 척하면서 아내 뒷담화를 굉장히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저 우리 형수님 반론 제기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맞벌이를 계속 20년 동안 하다가 네. 이제 주말에는 알바를 세우고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말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친구들 만나거나 아니면 시간이 그때밖에 시간이 안 나서. 아, 그래요? 여태까지 그렇게 못해봤는데. 남편하고 안 다니고 싶으세요? 주말에는? 네,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싶어요. 저 남편분, 그러니까 저분 얘기하신 거 들으시면서 어떠신 것 같아요, 느낌이? 젊었다면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대화를 들으시면서! 어떠신 것 같냐? 그랬더니 젊었다는 괜찮을 것 같다니 프로그램을 이상하게 만드시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젊었다면 저분이 아니고 저런 스타일의 남자, 약간 장난기도 있고 그러나 뭐 슬쩍슬쩍 장난도 치고 이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거죠? 네 죄송해요. 아니 뭘 죄송해요. 이러면 분위기가 더 이상해지잖아요. 아니 머리를 어떻게 이렇게 늘어뜨리시고. 아니 경찰서처럼 뭘 죄송하대요. 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사람들이 많지? 아, 제발 좀 내려. 나 저런 남편 어떠신 것 같으세요? 가정적이라서 좋은 것 같은데요. 아, 가정? 네? 우리 남편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 지금 남편분이 누구신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크게 웃고 있는데 한 번만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한 번만 씁쓸하게 지금 미소를 짓고 계시잖아요. 남편보다 어떤 게 나으신 것 같아요? 아, 저분은 가정적인 것 같은데요. 우리 남편은 안 그랬거든요. 어떠셨는데요? 좀 철없는 남편이었는데요. 지금은 가정적으로 많이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은. 뭐 어떤 게 제일 철없었어요? 결혼을 해서요. 가정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남편이. 뭐라 그래야 될지를 남편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하세요? 남편인데 여쭤보세요. 남편한테 여쭤보라고요? 네,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 따님이시죠? 네. 어떠세요? 엄마 얘기 들으시면서. 뭐 예전 거는 전 잘 모르니까. 근데 요즘을 봤을 땐 아빠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침마다 아빠가 엄마한테 전화를 계속 하세요. 매일매일. 그리고 맨날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는데. 전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게. 사랑한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사랑한다 소리를 안 하면 전화를 안 끊어요. 아니 근데 이 정도신데 뭐가 가정적이지 못하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로 180도로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로. 뭘 계기로 바뀌신 것 같은가요? 결혼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거든요. 뭐 성격 차이라든지 뭐 집안 문제라든지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는 뭐 좋다고 결혼을 했지만은 살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가정이 어떤 건가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180도 바뀌었어요. 저 사실은 이런 자석에 올 수 없는 상당히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못된 그 아버지의 표상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 나영이하고 지영이를 이렇게 자라는 그 모습을 저를 못 봤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무관심했죠, 가정에는. 그래서 그런 세월이 한 20년 정도 흘렀습니다. 제가 5월 5일이 30주년 그 결혼 기념일이 지났습니다. 10년 전에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면서부터 가정이 어떻다는 것하고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중요하고 사랑스러운 그 딸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했었죠. 지금은 행복합니다. 네? 지금은 행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쪽에 전라도 부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세요. 아니요,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니까. 그죠? 예. 저쪽 남편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은 우리 남편이 훨씬 낫죠. 쭉 들으시면서 요조 씨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나이고.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그죠? 네. 어떤 점이? 그냥 뭐 옥신각신 투닥투닥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옆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든든함은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옥신각신 투닥투닥 하면서도 옆에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네. 계속 이야기해봐요. 다 했어요. 다 했답니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전라도에서 오신 분이 아내가 내 편을 안 든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말 안에는 중의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결국은 나는 너 편인데 이거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통하는 게 부부의 연륜이 깊어지는 거고요. 그게 아직 통하지 않았을 때가 미혼이고 미혼이 아니라 이제 초혼이고 아주 산뜻한 아직 예. 초원, 아, 초원이 왜 나와. 최진기 씨의 발언은 JTBC 톡투유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전혀. 제동 씨도 딱 들어와서 지금 하는 게 되게 사실은 공격적인 언사라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인 언사가 뭐냐면은 딱 나왔을 때, 어? 뭐 예를 들면 결혼했어요. 이런 거를 갖다 몇 년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왜냐면은 우리 계시지만은 한국 남자의 40대에 10명 중에 2명이 결혼을 못했어요. 그리고 했다 하더라도 10명 중에 한 명은 또 이혼을 경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되게 쉽게 얘기하죠. 애가 어떠세요? 우리나라 불임으로 고생하는 부부가 아니요, 이게 이렇게 해야지 감 있다 보니까 10명 중 한 명이 불임으로 고생을 해요.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 이거는 저는 굉장히 편한 이 일상적인 손동작이고요. 방향성은 중요하지 않죠. 앞으로 결혼을 다 안 하는 인구가 훨씬 많아질 거라는 걸 다 압니다. 그리고 맨날 걱정을 하죠. 앞으로 출산을 어떻게 하고 출산율을 어떻게 하고 이러다 대한민국 200년 뒤에 인구가 50만이 된다는데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홍콩 다음으로 낮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거꾸로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이 유럽 쪽으로 가면은 스웨덴, 덴마크, 그다음에 아이슬란드, 영국, 독일 이런 데 출산율이 1.8이 나오거든요. 그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미혼모 자녀가 기혼모 자녀보다 많아요. 비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 더 많아요. 거꾸로 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예요. 우리, 일본, 그리스, 이태리 이런 데리 합계 출산율이 1.5가 안 나와요. 작년에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결혼 안 하면 뭐 먹인다? 네, 그게 아시아적 발상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뭘 하냐면은 정부가 우리로 치면 결혼 업체를 운영을 해요. 공기업이에요, 그게. 결혼정보회사가. 결혼을 하면 장려금을 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유럽 국가 뭐냐면 결혼을 안 해도 같이 살면 장려금을 줘요. 그래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분도 나오시면 결혼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시나? 네. 어떻게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걱정 말아요 그댄데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어떠세요? 결혼이라는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드는 생각은 결혼이요? 네 남자친구 있으시죠? 뭐 이런 질문 또 폭력적이라 그래서 할 수 없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오늘 주제는 결혼입니다. 결혼은 당연히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좀 강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이제 나눠보니까 꼭 그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놀랬었는데 이제 그걸 좀 인정하게 되죠. 뭐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구나. 나는 누구나 다 결혼을 생각하는 줄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도. 근데 그 말은 좀 되게 슬픈 것 같아요. 결혼을 생각하지 앉는 친구에게 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물어봤을 때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려서 이렇게 지내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현실이 너무 슬픈 거죠. 그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를 구성하고 돌아가는 시스템의 잘못일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빅데이터 조사하신 것 중에 아까 자료를 보니까 결혼에 대한 응급 횟수 네, 같은 게 나오던데요. 네. 네. 6년 동안 데이터를 봤는데요. 결혼과 연결된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던 사랑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사랑을 기반으로 움직이겠으나 사랑이 반드시 전제나 혹은 그것이 모든 조건은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결혼에 대한 남녀의 입장차를 보여주는 형, 결혼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건 말이야 여친이 집에 놀아서 밥도 같이 해먹고 너무 즐거운데 집에 안 가. 집에 보내고 나 이제 게임도 하고 할 거 해야 되는데 말이지. 뭔가 한 방에 와닿음. 이게 남자들은 되게 와닿는데 여자분들이 지금 약간 짜증나시죠? 혼자만의 시간이 남자들이 보통 더 많이 필요한가요? 왜냐,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이렇게 당황하세요? 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혼자 그 진짜 이기적인 생각인데 네. 외롭긴 싫은데 혼자 있고 싶다고. 약간 네, 네. 다음 보여주실래요? 네. 이런 무시무시한 일하는 사람들 있죠. 굉장한 적을 만났다. 아내다. 너 같은 적은 생전 처음이다. 영국의 시인이래요. 조지 고든 바이런. 굉장히 가슴이 와닿으시는 분들이 많이. 네. 다음에요. 이게 이제 저희가 봤던 데이터 중에서 2013년도까지 데이터인데요. 결혼을 언급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나이와 결혼 얘기를 같이 하는 걸 세봤더니 30세 한번 크게 고민하고요. 35세 두 번째 위기가 있은 후에 40세를 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9수를 넘기면 안 된다고 29세를 고민했잖아요. 이제는 39세가 대충 9수에 대한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 데이터 진짜 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많이 했던 시기가 딱 30살 되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하고. 지금 뭐예요? 지금 35살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많아졌어요, 저 그래프처럼?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아진다기보다 이 주변 환경이 그러니까 30살 때 확 많다가 이제 굉장히 잠잠했거든요. 잠잠하다가 지금 또 옆에서 결혼 이런 얘기들이 막 많이 들려오고 빨리 내년이 됐으면 좋겠다. 아 그렇구나. 내년에 엄청 질문을 많이 듣게 될 것 같네요. 저 그래프에 따르면 제가 29이거든요. 진짜 많이 들어요. 아니 장난 아니야. 올해부터도 어딜 가나 좀 그런 질문을 많이 듣기는 해요. 이제는 뭐 결혼 안 하니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계속적으로 듣다 보면은 좀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 가뜩이나 그 저는 별로 결혼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생각이 없다기보다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혼식이 싫어요. 그렇죠. 결혼식은 저도 싫어요. 네, 결혼식이 너무 부담스럽고. 다 끝났어요? 네. 자, 그래서 네. 저 뒤에 거 한번 그래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야, 남자가 결혼 못하는 이유 돈이 없다. 여자가 결혼 못하는 이유 남자가 돈이 없다. 이게 참 아유.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무슨 보세요. 이건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거는 그냥 짤이에요. 아니, 이때까지 그 빅데이터라 그러시다가 갑자기 짤이라 그러지 마.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갑자기 짤이라 그러지 마. 안 되죠. 아까는 차트고 이거는 그냥 짤이잖아요. 꼭 이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런 네. 얘기인데 나온다. 그런 얘기죠. 네네. 너무 가까이서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하니까 네, 춤춰야 될 것 같은 분위기. 네. 근데 이게 끊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6년 동안에 돈 얘기가 계속 올라가고 부모님 얘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얘기는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거 문제가 있는데요. 한국에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이 자기가 모아서는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연결되는 거예요. 뭐 드라마에서 얘기했잖아요. 결혼은 내가 하는 건데 엄마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돈을 내가 내는데 무슨 소리냐. 이 얘기가 굉장히 사람들 마음에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돈을 내시니까. 지구상에 있는 어떤 동물들도 짝짓기 할 때 부모한테 허락받고 짝짓기 하는 동물은 내 인간 말고는 못 볼 것 같은데. 그죠? 다람쥐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이성 만나가지고 갑자기 부모님한테 가서 저 다람쥐랑 좀 나 좀 살아야 되겠는데 엄마 도토리 좀 지원해 줘야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절대 이 도토리는 못 내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 다람쥐하고 살 거면 이 도토리는 포기해야 할 거야 하고 나무 둥치로 갑자기 들어가고 이런 거는 사실 없잖아요. 공감하고요. 전 특히 아까 요조 씨가 결혼식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결혼은 지금은 두 당사자 간의 문제거든요. 근데 결혼식은 대부분 두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로 커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대관이 많죠. 이 예전에는 결혼식과 결혼이 동일했었어요. 봉건시대 때는 결혼이란 건 내 의지의 선택이 아니죠. 우린 당연히 부모가 정해줬으니까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자본주의 시대가 들어서면서 임금 노동자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임금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부모로부터 자유롭거든요. 그러면서 자유연애가 시작이 되고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은 더더욱 이게 15분간에 벌쳐지는 이런 양가 집안의 문제가 되니까 결혼한 당사자들이 너무 힘들죠. 두 성인이 만나서 결합한다는데 뭐 거기 뭐 굳이 뭐 꼭 이래야만 된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프로포즈 꼭 남자만 해야 되나요? 여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십니까? 이재현 씨? 네. 재현 씨? 네. 마이크 잡고 한번 올라와 보세요. 오, 남자분이 진짜로 모르셨나 보다. 오, 오, 되게 부끄러워 하시면서. 오, 완전히 바뀌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서채연인데요. 네.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지만 제가 편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들도 돼요. 네, 지금. 어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너무 떨려요? 네, 이렇게 하면 더 떨리죠. 네, 예, 떨리면 보통 이걸 잡아야죠. 이게 어떻게 너무 떨려 이러면서 이렇게.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이 바쁘고 뭐 많이 싸우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제가 해보니까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괜찮아요. 잠깐 멋있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 미안합니다.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이제. 프로포즈를 남자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너무 떨려서 못하겠네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멋있으세요. 지금 엄청 놀랐을 거예요. 오빠도 전혀 모르신 거죠? 왜 나가는지 몰라가지고 또 화장실 가나 싶어가지고. 계십니까? 프로포즈 받고 싶다 그러셨어요? 아니, 제가 그 처음에 한번 했다가 그 상황이 안 좋아서 실패하고 두 번을 했거든요. 상황이 왜 안 좋아서? 그 개인적인 그 다툼이 좀 있어가지고. 예? 싸운 순간에 갑자기 해가지고 너무. 아 그건 프로포즈를 받을 때 좀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하고 싶은데 좀 초췌하고 좀 싸운 상황이라서. 올라오셨어요. 빨리 올라오셔야지. 네. 혹시 뭐 갑자기지만 음악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연주가. 왜 내가 떨리지? 네? 아니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남자요. 안 돼요. 아니.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 될 일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빠 많이 놀랬지. 오빠가 남자도 프로포즈 받고 싶다고 해서 나도 한번 용기 내봤어. 우리 함께 열심히 준비한 우리 결혼식이 이제 드디어 3주 남았네. 우리 같이 부대끼면서 힘들게 준비한 만큼 예쁘게 매듭 지어보자. 오빠가 예식 때 떨릴 것 같다고 했지? 내가 오빠 손 꽉 잡아줄게. 걱정 마. 그리고 앞으로도 오빠 옆에서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으로 영원히 함께 해줄게. 오빠 내 남편이 돼줘서 고마워. 또 오빠도 많이 힘들 텐데 나 보고 많이 웃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예쁘게 잘 살아보자. 사랑해 오빠의 아내 채연이가. 프로포즈 듣고 났는데 남자분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요. 네. 그래요. 네. 한번 나눠주세요. 너무 엄청 놀래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요. 네. 그래요. 네. 한번 나눠주세요. 네. 왜요? 같이 부들부들 떠는 사람끼리 한번 앉자는 건데. 아, 그럴 수 있잖아요. 저 한번 안아줘요. 저 되게 보냈으니까. 네, 두 분 한번 안아주세요. 네. 아, 아 멋있어요. 네. 아름다워요. 네. 네. 왜? 왜요? 딱 제가 아, 좀 죄송한데 부탁드릴 게 있는데 혹시 사회를 받으시면 아, 결혼식 사회요? 아, 네. 그 6월 6일 날 네, 네. 국립현충원 가야 돼요, 저 그날. 제가 약속은 못 하고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하고 제 이름으로 해서 주소 적어 놓고 가시면 꽃이 과화는 제가 꼭 보내드릴게요. 네, 네, 그럴게요. 정말로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근데 왜 그렇게 우신 거예요? 저는 뭐 동생이나 언니인 줄 알았어요. 그 왜 보시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감동적이어가지고. 네, 저 여자분 입장이 된 것 같았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저도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친구 없어서. 전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얘기하신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저 여자친구분의 입장에 네, 공감. 대리만족. 네. 대리만족. 대리만족. 네. 어, 네. 그래 그게 되게 부럽기도 하고 네. 감동적이기도 하고. 네. 예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례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한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절 다시 안 보내요. 키 163cm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자꾸 고개 돌려서 쳐다보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네네. 말씀해 보세요. 좀 이제 35이 넘어가면서 좀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고자 좀 소개팅도 많이 하고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근데 헤어진 다음에 이제 문자로 네. 장문의 문자로 뭐 좋은 사람 만나세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연락이 두절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물어봤대요. 그 여자분들한테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 그래서 여자분들이 네. 다른 건 다 좋은데 네. 키가 작아서라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최근에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좀 많이 다시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보시면서 여자분들이 보실 때 지금 뭔가 이상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시죠? 그리고 원래 소개팅 자체가 성공할 확률도 되게 낮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제 경험이 아니고 주변을 보면은 소개팅... 제 소개팅 되게 많이 해요. 참. 그러니까 소개팅 자체가 확률이 높지 않은 건데 네. 그게 잘못되면 내 키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문제인 거지. 소개팅 자체 잘 소개팅. 그 억지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좀 불편해서 소개팅을 별로 안 해봤는데 우리 남성분 전혀 좀.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너무 조금 자존감이 낮으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당당하게 되게 멋있는 남자야라는 마인드로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에이. 눈도 너무 예쁘시고. 아니, 키... 건치이실 것 같아요. 건치. 키... 건치이실 것 같아요. 건치이신 거. 깔창 넣었어요 지금 신발에? 안 넣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넣으세요. 아니 너무 되잖아. 그거 뭐 문제예요 그게. 그건 사람들 속이는 거 아니에요. 아이돌들도 다 깔창 넣는데 뭐. 그거 넣고 조금 높은 데서도 보고. 오빠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건치. 그렇지. 163을 잊어버리고 건치를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치열이, 치열이 고라. 치열이 고라. 그렇지. 사람이 소개팅에서 만난다고 다 사귀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알아도 그런 게 별로 문제는 되지 않죠. 소개팅 실패해본 경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많죠. 소개팅에서 성공해서 결혼했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소개팅! 연애 말고 소개팅! 네. 한 커플, 두 커플. 저기 위에 세 커플. 결혼했어요? 소개팅 성공해서? 세 커플. 네. 여기 네 커플. 이제는 아예 그냥 제 키에 맞는 사람이 언젠가 나타나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지금 감사합니다. 네. 이 사회과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키 작은 남자들 이 선호를 해도 되는 게 그 결혼 만족도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키 작은 남자가 암 발병률도 낮아요. 네. 평균 수명도 높고요. 네. 편하게 놓고 이야기하시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조사가 다 키 작은 친구들이 한 것 같아요. 뉴욕타임즈. 그러니까 욕하시고 싶었던 대상, 욕하시고 싶었던 사건. 왜? 욕하면 돼요. 와, 귀엽다. 전 누구죠? 송기령 선생님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귀엽다. 저 맞춤머리. 살자니 지랄 맞고 죽자니 청춘이구나. 왜 이렇게 적으셨어요? 왜? 뭐. 사회 초년생이라서 회사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네, 회사가 지랄 같으세요? 절대. 절대. 어떤 게 가장 이렇게 지랄 같으세요? 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처음이라서 잘 안 되잖아요. 네. 그 회사가 좋고 안 좋고 뭐 윗분들이 잘해주시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아직 잘 적응 못하는 자기가 이렇게 속상하니까 좀 지랄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뭐 저도 그럴 생각 들 때 있어요. 또 뭐 있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썸남아 밀당 좀 그만하자. 네. 같이 왔어요 오늘 썸남? 안 왔어요? 그 옆에 분은 누구세요? 그냥 친구예요? 네. 정말 just friend. 누가 뭐라 그랬어요? 네. 세상 살다 보면 제일 지랄 같은 게 뭔지 아세요? just friend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에? 썸남한테 얘기하세요. 10번 찍을 테니까 넘어가라고. 저 옆에서 막 웃고 있는 남자 표정 보세요. 되게, 얘 짝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 짝사랑하는 여자한테 같이 왔다. 오늘 여기 같이 안 온 거 후회할 거다. 그렇게 수고하지 말고 둘이 편하게 사귀는 건 어때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네. 남자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남자분. 얘 저보다 키가 별로 안 커요. 별로 안 커요. 야, 그래요? 지금 옆에서 듣고 있는데 아까 근데, 지금 163 겨우 진정하고 지금 즐기고 있는데 지금 옆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키가 전부는 아니지만 제 이상형은 있잖아요. 그럼요. 다 이상형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짝사랑하는 여자한테 한마디 하세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짝사랑해서 괴로워요, 많이? 다 잊어버리려고요. 그게 잊히나? 잊히면 짝사랑이 아니지. 잊자니 지랄 같고 죽자니 사랑이구나. 그게 짝사랑인데. 그게 있지나. 그게 안 되지. 난 살면서 내가 겪었던 아픈 감정을 누구도 꼭 겪었으면 좋겠거든요. 미안합니다. 난 그렇게 좋은 놈이 아니라서. 네. 뭐라 그랬죠? 우리는 게스트에 대한 비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근데 네, 어떠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결혼에 대한 뭐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요조 씨가 고정인가요? 네, 어떠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결혼에 대한 뭐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요조 씨가 고정인가요? 왜냐하면 네. 요조 씨가 만약에 고정이라면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는 정말 제동 선배님이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마지막에는 둘이서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전 지금 한 시간 좀 넘게 같이 있었는데 네. 보라야. 네. 아니야? 초면에 미안한데. 니들 둘이 뭐하냐? 내 의견을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니들끼리 뭐하냐? 난 의견도 없는 줄 아니? 언니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아, 왜 그러세요? 임수정 닮았어요. 너 뭐하냐? 정말 화이팅. 잊어보는 사람 자기 전에 절박하게 찾게 되는 사람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영원을 얘기하는 사람 갑자기 비가 내려도 필요한 우산 하나 우리는 이제